50 languages. 79. 79. الصفات رقم 2. 형용사 2. 형용사 2. أرتدي ثوبا أزرق. 저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저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أرتدي ثوبا أحمر. 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أرتدي ثوبا أخضر. 저는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저는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أشتري حقيبة يد سوداء. 저는 검은색 가방을 사고 있어요. 저는 검은색 가방을 사고 있어요. أشتري حقيبة يد بنية. 저는 갈색 가방을 사고 있어요. 저는 갈색 가방을 사고 있어요. أشتري حقيبة يد بيضاء. 저는 하얀색 가방을 사고 있어요. 저는 하얀색 가방을 사고 있어요. إني بحاجة إلى سيارة جديدة. 저는 새 차가 필요해요. 저는 새 차가 필요해요. إني بحاجة إلى سيارة سريعة. 저는 빠른 차가 필요해요. 저는 빠른 차가 필요해요. إني بحاجة إلى سيارة مريحة. 저는 편한 차가 필요해요. 저는 편한 차가 필요해요. في القسم العلوي تعيش سيدة عجوز. 나이 든 여인이 위에 살아요. 나이 든 여인이 위에 살아요. في القسم العلوي تعيش سيدة سمينة. 뚱뚱한 여인이 위에 살아요. 뚱뚱한 여인이 위에 살아요. في القسم السفلي تعيش سيدة فضولية. 호기심 많은 여인이 밑에 살아요. 호기심 많은 여인이 밑에 살아요. كان ضيوفنا أناسا لطفاء. 저희 손님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손님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كان ضيوفنا أناسا مؤدبين. 저희 손님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손님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كان ضيوفنا أناسا مهمين. 저희 손님들은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손님들은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عندي أطفال مطيعون.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لكن جيراننا عندهم أولاد وقحون. 하지만 이웃들은 건방진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건방진 아이들이 있어요. هل أولادك مؤدبون؟ 당신의 아이들은 얌전해요? 당신의 아이들은 얌전해요?